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각계층 주민들을 망라한 평등한 한미 관계를 위한 시민 발언대가 13일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지고 미국이 사드 배치 계획을 당장 처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남조선과 미국, 일본의 외교 관계자들이 서울의 롯데 호텔에 모여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노린 모의판을 벌려놓은 데 대해 그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단죄했습니다.